민족의 천년 숙적으로부터 천백배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현대판 을사오적들을 단호히 매장해버리자.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 강도 일제의 가혹한 노예 살해에서 벗어나고자 온 혈액이 화라산같이 일떠섰던 3.1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어언 98년이 흘렀다. 북과 남 해외에서 일제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때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백지화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 더욱 우심해지고, 이에 남선 괴뢰들이 아부굴종하는 추태를 부려 전체 조선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새해 벽두부터 일본 반동들은 괴뢰들에게 서울의 일본 대사관과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성노예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저들 대사와 총영사를 소환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독도 소녀상 설치 계획의 중지를 강박하며 소녀상 명칭을 위안부상으로 고치라고 을러매고 있다. 한편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저들의 대사와 총영사를 복귀시킬 수 없다고 강짜를 부리고 있는가 하면, 일본군의 강제 연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다. 소녀상 철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러한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죄치면서 괴뢰들에게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매일같이 닥달질해대고 있다. 지어 소녀상 설치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고 떠들어대면서 남선 각지로 확대되고 있는 소녀상 설치 움직임을 막고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 과거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강제 연행하여 전쟁터에 끌고 다니며 치떨리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일본 반동들이 우리 민족 앞에 골백번 사죄할 대신 도리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야단질해대고 있는 것이야말로 날강도의 논리이며 철면피의 극치이다.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죄악을 들씌운 일제에 대한 원결의 분노의 상징으로서, 여기에는 섬나라 오랑캐들의 과거 죄악을 천백배로 결산하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보복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반동들은 그 작은 소녀상에 전율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나 제거해보려고 미친듯이 날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 반동들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강도적 요구에 한마디의 항변도 못하고 더욱 비굴하게 놀아대고 있는 괴뢰 패당의 가증스러운 추태이다. 괴뢰 외교부 장관 윤병세를 비롯한 매국역적들은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며 착실히 이행하겠다느니 다양한 외교 통로로 일본과 적극 협의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일본 반동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다 못해 소녀상을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비공개 공문이란 것까지 지방자치단체들에 내려보내는 쓸개빠진 망동을 부렸다. 그리고 남선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외교 공관 앞에 어떤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은 외교 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죄쳐대고 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괴뢰패당이 친일단체들을 내세워 소녀상 주변에 언제까지 일본을 미워해야 하는가, 일본을 용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전문을 내다붙이게 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소녀상 지키기에 나선 시민단체 성원들을 조사하거나 구속하는 파출적 폭거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의 역대 통치배들 치고 친미 친일에 미쳐 돌아가지 않은 자가 없지만 박근혜 역적 패당과 같이 일본 반동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처럼 노골적이며 비굴하게 놀아댄 추악한 매국노들은 없었다. 이런 매국 역적들이 남선에서 활개치기에 일본 반동들이 성노예 문제에 대해 사죄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 돈을 받았으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호통치며 더욱 오만무리하게 놀아대고 있는 것이다. 일본 반동들과의 굴욕적인 성노예 문제의 합의로 일제의 과거 죄악을 눈감아준 것도 성차지 않아 소녀상을 철거할 때 대한 일본의 파렴치한 요구에 아부굴종하고 있는 괴뢰패당이야말로 조선민족의 길을 그만둔 현대판 을사오적물이며 4대 매국근성이 뼛속까지 들어찬 가장 추악한 매국집단이다. 더러운 명줄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본 반동들에게 결의의 조롱과 이익을 깡그리 팔아먹지 못해 발광하는 극악한 매국노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역사의 무덤 속에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 패당과 같은 천하의 역적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낼 수 없고 더 큰 민족적 수치와 재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친일사대 매국노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거적적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3.1인민봉기의 정신과 기계를 높이 떨쳐 과거 일본이 우리 민 앞에 저지른 온갖 반인륜적 만행들에 대한 1100배의 사죄와 배상을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3월 2일 평양.